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족화의 협력 범국민협의회의 주최로 22일 경기도 파주에서 2016 통일문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통일의 열망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힘껏 노력할 때에 대한 내용의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